대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7일 러시아 연방 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강 위원회에서 대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앙골라 준비위원회가 8일 루안다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들은 대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좌담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광명성절 경축 준비위원회가 6일 러시아 연방 공산당 연회변강위원회의 주체로 결성됐습니다.